반갑도다 반갑도다 홍상민이 반갑도다 팔준마 가는 행차요 지왕모가 반갑도다 따로 드냐 따로 드냐 필부 필부 따로 드냐 이정의 필마 행차요 홍구 울지기가 따로 드냐 사마상 여봉구 황곡 당문군이 따로 드냐 상전하냐 하곱건만은 화초연분이 그지없다 다정토다 다정토다 월룡성모 다정토다 진공토화가 만벌한데 탐화봉접이 다정토다 세류춘풍 가는 나비에 환우환행 다정오다 용문산 오동비 허탕금을 맨든 뜻은 봉구 황고 기롱하고 원앙 금실 구호드니 여저 숙련하신 후에 군자오구 이한이란 말가 옥패선이 쟁쟁하니 옥패 얼굴을 베리로다 매양수심 무삼일고 조희조희 마치려무 전전 반치 생각을 허니 옛일이 새로워서 못살이 이러구나 참아 진정코 님의 화용이 흐리워 나의 할까